위대한 수령 김일성 농지 탄생 105돌경축 해배 동포들을 위한 연회가 16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연회에는 권순희 청년주항 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제1번 조선인 축하단, 최은복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제중조선인 청년화폐 축하단을 비롯한 해외 동포 대표단들, 사회주의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초대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주항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